아유, 손도 흔들어 주세요. 손 흔드시잖아. 예? 손 좀 흔들어 달라. 아, 손 예. 흔드시잖아. 예. 아니, 김제동 씨를 예. 무슨 저기 유치원 어린 아이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제동 씨 나오시니까 이렇게 하시네요. 누가요? 여 앞에 계신 분이. 아 그래요, 여러분. 예. 저 여자분 좀. 예. 예. 아 유치원 선생님이세요? 그래요. 아 유치원 선생님이세요 실제로? 아 그러시군요. 아. 아유. 애들이 많이 무서워하지요. 되게 미인이시네요. 예, 되게 네. 이쁘시네요. 그러니까. 예. 자, 리플해 주세요.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네. 올려주셨는데 읽어볼까요? 네, 네,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닭똥집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이 좋은 음악에 저는 개인적으로 콘서트 관람을 무척 좋아합니다. 자금이 허락하는 한 여러 장르의 콘서트를 보는데 다 똑같은 건 가수가 마지막 곡이라고 소개하고 노래 부르고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앵콜을 외치면 다시 나와 노래를 합니다. 앵콜을 준비했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앵콜까지 다 부르고 콘서트를 막내리면 안 되는 건가요? 이 끝입니다 이게. 네. 아 네. 이런 사연. 네. 이게 사연입니다. 예. 이게 사연. 네. 이게 사연이고 우리가 리플을 다른 거예요. 네. 네.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사연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아 예. 네. 이게 참 예. 조금 황당한 듯한 하지만 리플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예. 아이디가 옥장판 고양이라는 참 진짜 여배우들 이름으로 이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예. 유행이에요. 이 보셨습니까 이런 거? 벼룩실즈 뭐 브룩 실패 그 다음에 니콜 키크드만 뭐 이런 거. 야, 니콜 키크드만? 그거 웃겨. 그리고 아기 공룡 둘째 이렇게. 야, 둘째가 아니고 그냥 아기 공룡 네. 둘째. 아기 공룡 둘째 괜찮죠? 예, 네, 재밌어, 재밌어. 내가 해낸 건데. 내가 되게 이걸 어디서 한번 실험해 보고 싶었는데 내가 한 거라 그랬다가 안 웃기면 누가 한 거다 그러면 되니까. 아우, 나는 머리가 예. 갑시다. 예. 아유 참 이분이 저와 같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리플을 네. 달아주신 듯합니다. 네. 네 짧습니다. 불만 있으면 뮤지컬 보시든가요. 아 뮤지컬은 앵콜이 없죠. 뮤지컬을 앵콜하면 처음부터 그것이 다 해야 되는 그죠? 그렇죠. 앵콜하면 일단 나오면 한 3시간 반짜리를 그렇죠. 다시 쭉 봐야 되는 거죠. 어우,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언제 가서 앵콜 한번 외쳐봅시다. 네? 앵콜, 앵콜. 네. 여몽란님이라는 분이 네.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아주 원초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원초적으로. 정말로 사태 해결을 위해서. 님, 앵콜이라고 할 때 귀를 막으세요. 안 들으면 되지 않냐? 안 들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초적이네. 그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한 분이 그 밑에도 리플을 달았습니다. 예. 두 분 사귀나요? 이런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두 분 사귀나요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예. 더 강력하게 리플을 달았습니다. 예. 마지막 곡 부르고 들어가면 박수치고 그냥 나오세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앵콜하지 말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궁금하거든요. 네. 좀 너무 이제 터무니없는 글 올려주셔서 지금 다들 조금 격해 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격해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그 나가있어라는 아이디를 쓰십니다. 나가있어. 갑자기 이 말이 떠오르네요. 네. 앵콜을 비유하자면 네. 화가 있어서는 대작을 완성한 뒤에 가벼운 스케치이며 작가 있어서는 장편 소설을 쓰고 난 뒤에 고백적 산문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온 연주를 끝낸 후 성취감에서 혹은 허탈감에서 청중들에게 보내는 허심탄회하면서도 성실한 자기 고백이 앵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음악을 즐겨주는 애호가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표시인 것이죠. 만약 앵콜이 없었더라면 공연을 나갈 때 뭔가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런 아주 그 정말 사태의 전곡을 찌르는 리플 밑에 꼭 한 분씩 밑에 꼭 한 분씩 이렇게 댓글을 거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하준 씨라는 분이 예. 김하준 씨라는 분이 약간 예. 비아냥거리는 투로 예. 되게 똑똑하네요. 알고 지냅시다. 이렇게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누가 제대로 돼가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이런 사람들. 되게 똑똑하네요. 알고 지냅시다. 이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야, 소리 잘하네요. 마이크 거꾸로 들고도 돼요. 뭐 이런 사람들 꼭 있거든. 자, 이런 사람 있어요. 자, 다음 네. 김영란 씨라는 분이 예. 이번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셨습니다. 네. 조금 리플들이 오늘 좀 공격적입니다. 네. 님의 혈액형을 맞춰보겠소. 틀림없이 B형이요. B형의 혈액형을 가진 소유자는 별걸 다 궁금해하고 태클을 걸더군. 오. 게다가 그 궁금증을 해결도 안 해보고 금세 잊어먹기도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납득하시길 바랄 뿐이요. 다음엔 뭘로 또 태클을 걸까 심히 궁금하군. 기대하겠소. 오. 그러니까 이 리플 적으신 분이 밑에 리플을 달았습니다. 예. 나 O형인데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두 분 만날 거예요. 아마. 김유동 씨 혈액형이 뭐예요? 저 O형입니다. 네. 저도 O형인데. 네. 생일도 똑같아요, 우리는. 네, 생일 똑같습니다. 생일도 2월 3일. 2월 3일. 둘 다. 네, 그리고 O형, O형. 네. 얼굴만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다음은 하얀 크림이라는 분이. 네. 방송에서 제동 씨가 안경 벗는 모습을 항상 기대하고 안경 벗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앵콜도 마찬가지로 항상 기대하고 해주면 좋아하고 앵콜이나 김제동 씨나 같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잠깐만 잠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김제동 씨 저 정말 김제동 씨 좋아해요. PS 전 남자예요. 이걸 적지를 말든가요. 그냥 개그맨으로서 좋아해요. 이렇게 BS에서 이렇게 웃음표를 딱 달아놨습니다. 예. 예, 예. 저도 이분 좋아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남자 팬 좀. 그럼요, 남자 팬. 저 뭐 남자 팬들하고 이렇게 술 먹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좋잖아요. 다음은 예. 후끈이라는 분이. 네. 후끈. 윤도현 씨한테 물어보세요. 아. 여봅니다. 예. 리플을. 예. 오늘 그 아마 정답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콜에 대해서. 네. 부담되네 이거. 왜 앵콜을 준비해 놓고 예. 그냥 앵콜을 받아야 앵콜을 하는가? 근데 오늘 그 리플 달아주신 사연에 네. 다 나와 있는 얘긴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그 마지막이라는 그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뭔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더 만나고 싶고 그런 것처럼 앵콜도 이제 공연을 마지막 이 곡이 끝나면 공연이 끝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게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연주하는 사람들도. 아하. 그러니까 늘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렇군요. 또 앵콜을 또 안 하잖아요. 앵콜을 예를 들어서 앵콜을 전부 외쳐주시는 게 아니고 한 두 명이 외쳐주시고 나머지는 집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앵콜을 좀 할까 말까 망설이지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또 되게 또 섭섭해하세요. 그 앵콜을 외치신 분들이. 아하. 그러니까 앵콜을 꼭 하게 되는 거죠. 단 한 명이 앵콜을 외쳐도. 그럼요. 해야죠. 그거는. 예.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뭐 명쾌한 답변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리플 앵콜 앵콜. 아 죄송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상하다. 나자 밑사람 자. 아이고. 자, 네,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웃겨도 돼요. 노래 잘하는데요, 뭐. 예. 노래 잘하고 인물 좋고. 웃기려고 그런 예. 거 아니지만.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